모세와아론이그당시세상을제패하고있는애굽의왕에게찾아갑니다바로요하나님의백성은예배해야합니다광야로나아가예배할거냐오니보내주십시오바로가그소리를듣더니콧방귀를낍니다여호와가누구냐나는그를알지못한다그리고는바로가정책을펴방해를시작합니다광야로나가면무슨생산성이있느냐돌하나벽돌하나를더만들어야효과가있지않겠느냐마음에의심과회의감을심어주는겁니다하나님을예비하면돈이나오냐뭐가나오냐이것뿐만이아니라일을똑같이하게하되집을주지않습니다그리고는생산량을만들어내지못하자채찍을들어10장정도가되겠죠바로가있고신하들이있고애굽의감독들이있고그밑에이제이스라엘의기록원들또는옛날성경에는패장이렇게났습니다이들을때리기시작합니다왜생산량을마치지못하느냐삶을너무바쁘게만들므로너희들이게으니까그러지하면서쉴틈을주지않고고통을가합니다한두번이지이고통이가해지고가해지고가해지면여러분이그런이스라엘의노예들이라면어떨것같습니까이스라엘기록원들이아마몰래회의를합니다마음속에억울함이있습니다우리는실수한것도없고잘못한것도없고왜매를맞는지이스라엘기록원들이십장들이모여서대책을세우기시작합니다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고민고민끝에그들이해결책을내놓았습니다그리고그해결책이세상방식으로는굉장히좋은거였는데우리들방식으로는맞지가않는것이었습니다첫번째해결책은바로를찾아가서호소하기로결정한것이었습니다15절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이스라엘자손의기록원들이가서바로에게호소하여이르되자기현실에당하고있는닥친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밤에모여대책을구하고구하고구하다가해결책을내는데우리가감독들도신하들도거치지않고바로에가서직고를하자그렇게결의를한겁니다오늘날로조금바꿔보면노사분규가일어나서일종의데모를하기시작하는겁니다그리고그방식이가장현명한방식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들이가서바로앞에섰습니다말하기시작합니다16절이죠한번읽어볼까요16절시작이10장들은아주합리적인방법으로바로를설득하기시작합니다왕이여벽돌을찍어내려면재료가필요하지않습니까 재료를 주십시오. 첫 번째 이 말을 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집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재료가 부족하여 생산량을 못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에게 재료를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생산의 양을 줄여주십시오. 재료인 집을 짓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재료가 풍성하고 노동력이 충분할 때 그에 합당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재료도 부족하고 재료가 딸리고 그러면 당연히 생산품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립니다. 당신들이 세운 애굽의 감독들이 우리를 매질하고 있습니다. 앞뒤 정황을 다 살펴보십시오. 뭐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채찍을 당하는 당신의 감독자들의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니 선처해 주십시오. 시정해 주십시오. 매로 친다고 생산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있어야 할 재료가 있고 거기에 힘이 필요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물건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채찍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자기들이 닥친 문제의 상황을 너무 잘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직고를 합니다. 어떻게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합리적인데 가장 큰 실수가 이 안에 들어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뭘까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해결책을 스스로 제시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능력을 논리적으로 바로와 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 출발이 바로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까먹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그러므로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로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는 방해하기 위해 책략을 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모세와 아론을 설득하여 바로에게 보내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게으르구나 라고 해서 정책을 편 것이 바로입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이미 4장 30절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바로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쫓아가서 아니면 모세를 만나든지 아론을 만나든지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일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록원들은 당장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바로의 뜻을 알고 바로를 설득하기 위하여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문제에 직면하여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의 해결책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된 해결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가장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바세바와의 음행사건. 남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와서 해결도 안 되니까 죽여버립니다. 문제 해결책을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보시면 바세바가 배웠던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합니다. 아들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나아가 아들 셋째 아들이 자기의 왕자까지 넘보아 반역을 꾀합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까? 자기 안에 들어있는 죄악의 문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경건이 떨어지는 문제, 여기서 원인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도 해결책을 잘못 찾는 데서 실패합니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상품이 안 팔릴 경우에는 상품의 분량을 개선하든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다,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 엉뚱한 해결책을 찾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자녀의 탈선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는 자기의 무관심을 탓해야 되는데 무관심은 탓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어떻게든지 억제시키려고만 합니다. 신앙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바뀌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토해내기 전에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 그 출발이 내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신앙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사업장, 직장, 가정, 친구 만나는 것, 신앙과 관계가 없을까요? 다 그것이 삶이고 생활이지만 신앙 생활입니다. 혹시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 젊은 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교회개혁 실천연대에 소속된 분입니다. 아주 피켓 들고 시위도 하시고 이분이 등대교회 와서 집회도 하고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해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중학생 때랍니다. 거기는 형제들이 다 목사입니다. 방성희 목사님 동생도 목사고 형님도 목사. 다 목사입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모였는데 화투를 그렇게 치고 싶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섰다라는 그 화투 게임이 있나 봅니다. 근데 동생이 갑자기 이게 아버님도 목사거든요. 목사 집안에 세 아들들이 앉아가지고 화투를 치려고 하는데 밑에 동생이 갑자기 형. 크리스천이 이래도 되는 거야? 하려고 하는데 안 하자니 아쉽고 하자니 조금 마음이 껄끄러운 겁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동생이 형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첫 달을 하면서 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끝날 때 돈을 다 챙겨가지 않아요? 그거 하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마쳤답니다. 저는 심지어 그것조차도 신앙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중학생들이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의 자리의 재미조차도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분이 아내 되시는 사모님과 부부 관계를 할 때마다 두 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부부 관계를 한답니다. 아내와 하나님이 주신 성의 축복을 누리는 것조차도 신앙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왜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는가 하면 이것은 신앙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다 신앙입니다. 예배당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했습니다. 왜요? 바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고깝게 생각하고 반대의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해결책이 나올 리가 없죠. 해결책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견디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 모두는 문제의 직면에 살아갑니다. 저한테 말하지 않으셔도 각자는 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의 관계, 심지어는 노는 곳에서조차도 이건 다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해결책의 궁극적 원인은 어디입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에 가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결을 하여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왜 내 일상의 삶이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바로는 저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실수한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으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새신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 우리가 모르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뭐 없이는,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의 손 아래에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문제에 직면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실수했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1절을 읽으십시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딱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기름원들이 여지없이 실패하고 애굽의 궁궐에서 나오는데 그 궁궐 딱 그 문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겁니다.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한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다. 옛날 성경에는 미운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이 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찌됐든 간에 바로의 눈에 고운 물건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찌됐든 간에 당장 이 현실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그 장래 영광에 대하여서는 먼 이야기니까 당장 내 현실에 복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좀 고생스럽지만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의 바로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편안히 살 것인가? 이걸 기독교로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삶의 자리에서 이게 왜 관심, 여기에만 관심하고 장래 미래의 영광이 주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현실을 걸어가려는 믿음의 사람이 부족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모함을 당할 때, 세상 사는 동안에 직장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서든지 언제든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손해와 고난 가운데서 장차 주어질 영광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아, 잠시 오면 이 고난이 지나가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합니까? 신앙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를 떠나서 길가에 나왔을 때 궁정들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 사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현재 고운 것이 되고 싶어서 장래에 미운 물건으로 존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세상에만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장래의 축복에 대하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을 의식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바로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친구의 눈에 들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빠의 눈을 피해버리는 아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 공동체 안에 세상과 벗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안에도 우리 공동체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세상에 눈에 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맞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고난이 닥치고 현실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세상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기를 자처하는 이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일곱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편지하죠. 가장 작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가장 볼품이 없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현실적으로는 너무너무 찌들어 있는데 사실은 서머나 교회가 가장 부유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터키를 가봤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는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도 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 눈에는 부요해 보이고 잘돼 보였는데 하나님의 눈에 가장 비참한 교회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의 미운 물건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흥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들려줬던 시가 있습니다. 참소경이라는 송명희 씨가 쓴 시입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진뱅이가 누구인가? 이 땅을 걷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아니라 주님께 가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죽게 가고 있는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하게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아니라 죽게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가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아니라 자기 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성도 여러분, 진짜 소경, 진짜 안진뱅이, 진짜 벙어리는 이 시에 따르면 못 보는 사람이 아니고 못 걷는 사람이 아니고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원하고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분노가 가득 차서 소리 지른 겁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판단하시고 너희를 감찰하시고 너희를 살피시고 너희에게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때문에 내 현실이 너무 힘들어졌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경건한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누가 해야 되는 말일까요? 뿔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대들면서 여호와가 너희를 보시고 너희에게 벌주기를 원한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가라드에서 와서 너희에게 말을 했고 너희가 들었고 경배했고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잠시 현실의 이 아픔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주기를 원한다.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아, 대단히 경건한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앞뒤를 다 빼버리면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을 훨씬 더 경건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듣는 사람만 빈말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튼 우리는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분을 말한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신앙을 말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시드니 이민사회에서 수도 없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교회 장로님, 교회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경건한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시는지. 그런데 여전히 탈세하고요. 여전히 일 부려먹는 사람들에게 돈 안 주고요. 신앙을 말하고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경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합시다. 한 영혼을 아낍시다. 목사처럼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사가 말한 것이 그 사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한 대로,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면 가짜 목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 한번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너희를 감찰하시고 너희를 판단하시고 벌 주시기를 원한다. 자기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자기의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현실에서 바로에게 미운 물건이 되고 싶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 한다면 저는 사울왕을 꼽고 싶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죽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사울이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왕의 나라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유명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불경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은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삼신할머니께도 나가는 사람 다 자기를 위한 신앙을 합니다. 어디를 가도 다 자기를 위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늘 먹이는 일은 불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책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다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북쪽의 링컨과 남쪽의 백인들이 막 싸우기 시작됐습니다. 근데 북쪽 링컨 진영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다 한 테이블에 모여 둘러앉았습니다. 한 참모가 너무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러다가는 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야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링컨이 막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록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 말은 우리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칼로 찌르든지 총으로 무찌르든지 아무튼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링컨의 말은 지더라도 이기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경건의 수많은 말보다 삶으로 신앙인임을 증명하십시오. 경건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말하고 교회의 개혁을 말하기보다 삶으로 그것을 옮기십시오. 말의 언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삶은 반대되는 것은 큰 해악입니다. 경건의 말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인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손해와 희생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는 일은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지더라도 이기지 못하더라도 손해와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강구하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